그림만 보여 Cause you're my lover, my baby 내 가슴이 먼저 그대에게 말해요 Cause you're my destiny 귀찮아질 때까지 말이야